자만한 장미. 어느 날 생명이 도단하기 힘든 뜨거운 사막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장미는 아직 꽃이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 상태였어요. 비록 꽃잎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무엇보다 아름다운 장미였어요. 장미 바로 옆에는 선인장 두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바로 테드와 모스였죠. 테드는 키가 작았고 모스는 키가 컸어요.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테드와 모스는 둘 사이에 장미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우리 사이에 장미꽃이 있는 게 정말 마법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마법 같아. 잠깐! 이 친구를 매직이라고 부르자. 우와, 정말 멋진 이름인데? 매직. 그렇게 장미는 매직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매직은 평범한 장미가 아니었어요. 선인장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매직은 다른 장미보다 너무 느리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테드와 모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오랫동안 함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직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장난이 심했어요. 모스를 꼬집고는 테드가 한 것처럼 꾸며냈죠. 테드, 이제 그만 좀 해. 너무 뻔하잖아. 무슨 소리야? 내 몸에 저장해둔 물을 내가 마시겠다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이게 뭐가 뻔한 거야? 이건 살기 위한 거라고. 너도 네 몸속에 있는 물을 마셔야 하잖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뭐? 너 진짜 짜증나? 네 마음대로 해.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말고 꼬집지도 마. 널 꼬집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눈 크게 뜨고 쿨쿨 자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아닌 척 하지 마. 피곤하긴 하지만 분명히 날 꼬집었다고. 그래, 알았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피곤해? 사막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게? 그럼 가서 산책 좀 하고 오지 그래. 네 뿌리와 가시로 말이야. 어쨌든 이제 그만 꼬집어. 알았어? 난 안 꼬집었다니까. 또 눈 뜨고 자면서 꿈꾸지 말라고. 선인장들은 몇 시간 동안 싸우면서 그 누구도 작고 천진난만한 장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선인장인 테드와 모스는 자신의 몸에 물을 저장해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직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매직에게 물을 나눠주었죠. 매직을 끔찍히 아꼈던 두 선인장은 매직에게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테드와 모스의 도움으로 몇 달 동안 무럭무럭 자란 매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어요. 겹겹이 층을 이룬 빨간 꽃잎이 누가 봐도 아름다웠어요. 게다가 매직은 테드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물론 모스만큼은 아니었죠. 두 선인장 모두 매직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매직은 모래 밑에 뿌리를 내렸고 그 덕분에 땅 위에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었죠. 모스는 매직에게 씻을 물을 나눠주었고 테드는 자신의 가지를 활짝 열어 목이 마른 매직에게 마실 물을 나눠주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매직은 두 선인장을 사랑했어요. 몇 달이 흐르고 사막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낙타를 타고 있는 여행가였죠. 뭐야? 장미잖아. 사막의 장미라니. 게다가 내가 지금까지 본 장미 중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장미야. 여행가는 가까이 다가가서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물 한 그릇을 떠서 매직 앞에 살포시 두었어요. 아름다운 장미야. 넌 분명히 목이 마를 거야. 맞다. 내게 분무기가 있어. 분무기로 너를 적셔줄게. 매직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물에 비친 모습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을 줄은 정말 몰랐어. 저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 좀 봐. 거기에 밝은 빨간색까지. 꽃잎에서 생기까지 느껴지는 게 정말 멋진데? 나는 그동안 내가 테드와 모스를 닮았고 내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들이 내가 필요한 거야. 나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 여행가는 분무기를 꺼내고는 그릇에 깊이 담근 후 매직에게 물을 뿌렸어요. 물을 맞은 매직은 훨씬 더 멋져 보였죠. 어머, 세상에! 어쩜, 나 좀 봐! 정말 아름다운 꽃이야. 고마워요. 장미를 뽑아서 가져가면 틀림없이 엄청나게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너도 도시가 보고 싶지 않아? 같이 갈래? 도시? 물론 도시를 보고 싶지. 줄기에 왜 상처가 있는 거지? 아, 분명히 선인장 때문일 거야. 나랑 함께 정원으로 가자. 다들 너를 보러 오려고 할 거야. 여행가는 매직이 테드가 주는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구부리면서 난 상처라는 걸 몰랐어요. 또 매직이 뿌리 내린 이곳을 떠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기다려. 내가 널 데리고 갈게. 하지만 두 선인장은 알고 있었어요. 도시가 아주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요. 매직은 정말 멋진 꽃이었지만 그저 장미 한 송이일 뿐이었죠. 매직은 이 황량한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두 선인장은 매직이 이곳을 떠나면 오래 살지 못할 걸 알고 있었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선인장들은 여행가가 다가오자 여행가를 할퀴었어요. 아, 이 멍청한 선인장들이 감히! 아파서 화가 난 여행가는 모스를 힘껏 때렸어요. 여행가가 때렸지만 모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행가는 모스의 가시 때문에 더 다쳤답니다. 아, 이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이거 재밌는데. 여행가는 모스가 비웃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 더욱 화가 난 여행가는 테드를 발로 힘껏 찼지만 아우! 아우! 아야! 아우! 아우!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여행객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떠났어요. 테드와 모스는 깔깔 웃었지만 매직은 웃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나를 질투하는 거야? 질투라고? 매직 아직도 모르겠어. 저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 너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너를 돌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한테 뭐가 좋은지 너희가 어떻게 알아? 이 못생긴 선인장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꽃이라고. 못 들었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수 있도록 정원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해. 매직, 네가 최고라고 자만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너희 둘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우리가 몇 년 동안 물을 줬잖아. 안 그랬으면 어떻게 네가 살아남았겠어? 그러나 매직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불평하면서 선인장들을 욕했어요. 그리고 테드의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아름다운 목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이지? 정말 이제 물 안 마실 거지? 알았어, 테드. 우린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줬어. 매직은 이제 스스로 살아야 돼. 선인장들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는 매직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매직의 거만한 행동에 화가 단단히 났거든요. 매직은 며칠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뿌리에 저장한 물을 써서 계속 파릇파릇하게 있을 수 있었죠. 매직도 선인장들을 쳐다보지 않고 줄곧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매직은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매직은 선인장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뿌리에 있던 물을 다 쓰고 나니 매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매직, 이제 자존심 좀 버리고 물을 달라고 해. 그래 매직, 우리가 주는 물을 조금만 마시면 다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을 거야. 싫어. 절대 몸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하루가 더 지나니 매직은 이제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어지럽고 힘이 없었죠. 매직은 울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이 자만한 장미야, 나랑 모스가 도와준다니까. 아직도 날 돕고 싶다는 거야? 나는 몸을 굽히고 싶지 않은데 자연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서야 내 잘못을 깨달았어.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나는 벌받은 거야. 정말 미안해. 지체할 틈도 없이 테드와 모스는 매직에게 물을 힘껏 주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매직은 다시 뿌리에 힘을 주어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해. 둘 다 날 용서해주지 않을래? 헤헤헤헤. 넌 이미 용서받았어, 이 귀염둥이 녀석. 새 식물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매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죠. 자만은 매우 비싼 감정이에요. 만약 우리가 너무 자만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